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 벌써 추석이 다 지나고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했습니다. 9월 19일, 네, 저희 제니 음악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일기 쓰는 숙제 정말 많았었죠. 그런데 일기 쓰는 숙제가 정말 싫었던 이유, 매일 써가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귀찮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괴로웠었어요. 막상 쓰려고 해도 뭐 이렇게 쓸 게 없어요. 매일매일 하는 건 비슷한데 그렇다고 맨날 똑같이 쓸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쓰는 얘기라곤 날씨 얘기, 동생이랑 싸운 얘기, 엄마한테 혼난 얘기. 만약 지금 다시 매일 일기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뭐 그래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 날씨는 어땠다, 누굴 만나서 뭘 먹었고 무슨 얘기를 나눴다, 좋았다, 나빴다, 바빴다, 힘들었다. 뭐 비슷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쓰게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살아도 하루 종일 기억에 남는 일은 종이 한 바닥 채우기가 힘들죠. 고작 한 바닥도 되지 않는 하루를 사느라 날씨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일의 고민까지 끌어옵니다. 아, 오늘의 하루가 점점 비어갑니다. 월요일인데 말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유년 시절의 기행, 오늘의 첫 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었죠. 한국에서 명절 하면은 그 극장에서 했던 영화를 다시 또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오늘 추억을 꺼내는 시간입니다. 인포 안녕하세요. 인포무비의 김명현입니다. 깜짝입니다. 네. 그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깜짝 놀랐잖아요. 말씀하신 분 그걸 듣다 보니까 딱 네. 떠오르는 게 막 떠올랐어요. 추석 때 그 TV에서 하는 영화들 그 어드 방송사에서 어떤 영화 하는지를 이게 막 스케줄링 해가지고서 어릴 때 그랬어요. 네. 요즘 안 그런데 이거 꼭 봐야 돼.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야, 어디 가야 된다 하면은 안돼 이거 봐야 돼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맞아요. 그 시간에 뭐 딴 거 보신다 그러면 아, 안 된다고 막 해서 그때는 또 다 TV가 하나밖에 안 돼 없고 채널. 인터넷은 네. 없고. 하여튼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채널 돌리다가 이게 그 손잡이가 뚝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벤치인가요? 뭐라고 같은 TV 썼나요? 네, 그걸로 이렇게 예, 벤치나 또 약간 사는 집은 롱로즈로다가 딱 자꾸 예, 돌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땐 그랬어요. 네, 이 플라스틱을 제가 철사로 감다 끝 안 되면 이제 결국은 거기다가 이렇게 그 큰 벤치를 이렇게 집어놨었던 바이스죠. 이렇게 딱 고정해놨던 기억도 나고요. 뭔 얘기 하나 하는 분도 계시겠어요. 저희 집 문은 그래도 문도 있었어요. 이렇게 쭉 닫을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나중에 TV 빼고 그 문 창고로 문은, 쓰고 막. 네. 조그만하게 그 공간으로 쓰고 했었죠. 그랬어요? 네네네네네. 전 TV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 그랬군요. 네네. 저희 집에 좀 살았어요. 원래 사는 집이 좀 문이 있어요. TV 앞에. 다리도 있잖아요. 다리 있어요. 높아요. 네. 그래서 무서웠었어요. 네. 자다 깨서 보면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어요. 난 저한테 걸어오는 줄 알고. 그 TV 밑에 들어간 네네. 거예요. 아~ 계속 자다가 올라가가지고 방바닥에.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실눈 딱 떴었을 때 TV 실루엣 때문에요. 이 다리 딱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낮춰려 보면서. 네네. 영화 얘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영화 얘기. 네. 자, 제가 그 추석하고 추석 영화 얘기 이렇게 네. 하다 보면 결국 가족 이야기로 갈 수밖에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 해도 맞죠? 그럼요. 일단은 그 이 한국의 네. 명절 네. 또는 서양의 명절도 다 네. 동일한 게 그렇죠.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먹는 시간. 그렇죠. 핑계를 또 다른 걸로 삼아서 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저희 네. 부모님은 야 추석 때인데 안 오냐?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오시죠. 네네. 오 가슴 아팠어요. 내가 뭐 그거는 뭐 일단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사시는 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가족하고 같이 할 수 없지만. 네. 자, 그런 마음을 달래고자. 제 마음대로 가족 영화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이번 주제는 가족이군요. 가족입니다. 네. 가족. 네. 아, 정말 이 가족하면 정말 뭘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영화들이. 네, 그중에서도 네.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었던 영화를 중심으로 네. 자, 한번 소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또 개인적인 가족 영화군요. 지극히 개인적인 김영현 이걸로 가족 영화. 갖다 붙이기 편해요. 네. 네, 첫 번째 영화. 첫 번째 영화는 헬로 고스트예요. 헬로 고스트 그러면 서양 영화인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차태현. 이렇게 네, 하면 네, 아마 네, 네. 생각이 나실 기억납니다. 겁니다. 기억납니다. 네. 차태현이 나왔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고창석 씨가 나와서 또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여주었었던 헬로 고스트. 자, 김영탁 감독으로 잘 안 알려진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네. 이 감독은 고집스럽게 차태현을만을 이렇게 또 그분이시군요. 성공은 좀 아니 성공이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나? 흥행은 좀 못했죠. 네, 흥행은 뭐 그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이 이후에 뭐 슬로우란 영화도 네. 다시 이제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 김영탁 감독이 만든 이 따뜻한 가족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단어가 정말 어울리나라고 하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영화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반전이 있는 영화다.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네, 없어요. 좀 소재가 조금 독특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일단은 그 귀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다들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공포물 아니면 코미디야. 네, 네. 이렇게 접근을 이제 네.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저는 차태현이 나오니까 후자야. 이렇게 하고 이제 영화를 봤죠. 네. 아, 마지막에 이거 제가 안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웃다가 찡하다가 웃다가 울고 끝나는 영화. 네.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 차태현이 1인 5역을 하죠. 맞아요. 일단 맞아요. 본인도 연기하지만 거기 네. 나오는 각각 귀신의 귀신 네네. 시인 역할을 또 해서 네. 네. 저는 그 정말 감명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네. 그 잉어, 저 뽑기, 설탕으로 만든 그 잉어 과자, 이따지만한 거를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그 빨아먹고 있는 거야. 이거 언제 없애나? 그러면서. 아 맞아 진짜 그게 있었죠. 네네네네. 어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못 뽑아봐서 아, 못 뽑았어 저도. 큰 거 그 설탕 과장. 근데 그런 이제 약간의 과거도 이제 기억할 수 있고 하지만 결코 마지막에는 웃을 수 없는 영화. 네네 기억납니다. 완전히 찡했던 네. 기억납니다. 제가 웬만하면 눈물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눈물이 없어요. 없는데 어우 이 영화는 정말 이렇게 뒤에 이렇게 탁 고개를 돌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한테 보이기 쑥스러운. 어, 그래요. 네. 이 영화 차태현이 네. 귀신과 소통하는 영화. 마지막에 또 이 슬픈 장면을 살짝 제껴놓고 네.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 있어요. 반전 뒤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영화. 영화는 네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처럼. 네. 마지막에 또 하나의 또 숨은 반전이 네네. 숨어 있거든요. 그거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은 기억이. 정말 깨알 같은 예. 재미를 보실 수, 이제 느끼실 수 네,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날랑말랑하네요. 네.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서. 그거는 나중에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포되니까. 네. 이걸 스포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자, 2010년도에 만들었던 헬로 고스트를 소개하면서 네. 제가 차태현이 불렀던 이 주제곡이죠. 너와 함께 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댈 보면서 웃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내 가슴이 그댈 부르고 있어 끝날 것 같지 않던 외로움 그 절망 속에 지쳐 쓰러진 나를 일으킨 그대 그대 따뜻 사랑 두 눈을 감아봐 두 팔을 벌려 날아봐 이 순간을 기억해 잊지 마 영원하도록 잊지 못할 만큼 널 말할 수 없을 만큼 널 사랑해 그댈 사랑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영화인데 아, 역시 첫 번째 가족 주제로 나온 영화 중에 네. 또 어울리는. 저는 네. 이 영화를 무조건 이 가족 영화의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네, 싶었어요.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에 제가 반전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 아까 기억나 나갈 때 완전 기억났어요. 네, 딴 분들은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지? 궁금해하세요? 네, 반전의 보세요. 반전. 네, 전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가족 영화는 네. 작은 가족 영화. 그러니까 아까 차태현의 헬로 코스트는 진짜 여러 가족들이 지금 세대가 풀로, 세대가 예, 많죠. 세대로 거쳐 네네. 나온다면 이 영화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야기 The Pursuit of Happiness. 한국 제목으로는 행복을 찾아서 윌 스미스가 자기 아들. 제이든 스미스하고 같이 나오죠. 네, 진짜 본인의 아들하고 나오는데 물론 이 영화를 가족 영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냥 성공기 영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네, 맞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사실상 그게 초점이기도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아들과 같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로드무비 같은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정말 이 둘이 서로 그러니까 애가 어리지만 결국 아버지도 이 아이에 의지하고 아이야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의지해가고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이 미국은 이 아이들에 대한 법률이 또 너무 유독 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아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판단이 되면은 가차없이 분리를 해버리거든요. 네, 사회복지 시스템이 예.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너무 좋기 하니까.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거지 네네. 하지만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고 끊어 아무리 어렵게 살고 있지만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강제적으로 띄워놓게 돼요 사실상 그런 또 이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바로 이 장면이 나오죠. 네네, 일단은 네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영화 시작에서는 이제 엄마가 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 이 남편 이 사실상 이 실화 영화이기 때문에 실명이 나오죠. 네네. 크리스 가드너라고 네네, 하는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는 그 직장이 잘 안 되고 돈을 못 벌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더불어 또 이 부인은 또 약간 이렇게 껄렁껄렁했다 보니 애를 안 돌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애는 그냥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는 결국 떠나고 네네. 아빠하고 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돈이 없다 보니 또 집에서 쫓겨나게 돼서 불황자 신세로 떨어지고 거처할 곳이 없고 네. 네. 이런 과정 정말 영화에서 야, 이 영화를 한번 내가 꽈보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볼까 했을 때 나타나는 꼬이고. 게 정말 현실로 네, 나타났었던 네. 그 과정에서 우연찮게 어떤 인턴 과정에 이제 뽑히게 돼 네, 주식 네, 거래처 네. 인턴 과정 뽑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던 게 60대 일을 뚫어야 되는 어려운 과정. 근데 참 뚫었죠. 네. 마지막에 이제 그 회의실로 불러드리는 장면이죠. 네, 네. 막 정신없이 막 뭔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 따라오세요라고 했는데 본인 긴장해서 뭐지 나도 떨어졌나? 잘못됐나 싶어서 네, 하는 장면에서 또 성공. 이건 실화고 뭐 이미 공유됐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스포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네.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동적이면서도 네. 참 이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네. 그 아버지란 이름으로 네네.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럼요. 하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네. 뉴스 한 편에서 정말 슬픈 이야기로다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가족 동반 자살 소식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본인의 목숨을 끊는데 남겨진 아이들이 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 이해는 못하겠지만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 그 간간이 제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드너라고 하는 분도 그럴 만한 처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의지에 의해서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네. 네, 그런 영화 실화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영화 네, 그러네요. 이 영화 네네 네. 자기 아들을 지켜낸 영화 네네 정말 네. 이것도 진짜 오래간만에 접해보고 기억을 다시 네, 꺼내게 되네요. 형 나오시죠? 네네. 저는 그 이게 이제 그 선 이 영화의 그 프롤로그 선전 예고편에서도 네. 나오는 장면인데 아이를 끌어안고 화장실에서 울면서 밖에서 이제 그 이게 쫓아내려고 하는 네, 사람만 쫓아내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발로다가 하시는 분들 누워서 막 우는 장면. 그 장면 기억나네요. 네. 그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아이들이 달라 보일 거예요. 또 아이들이 얼굴에 아이들이 속삭일 때마다 한번 네, 보세요. 속삭일 때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아휴, 그래. 그래도 참 내가 어떻게 난 자식이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이고 앞으로 내가 꼭 안고 가야 될 자식이고 이렇게 또 떠오를 거예요. 네. 네. 네, 가족을 또 회복시켜주는 영화였네요. 가족 관계를 또 회복시켜주는 영화. 네. 자,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네. 이 영화의 주제곡을 가져왔습니다. 네. 가수는 키즈 쿠디가 불렀죠. 네. 제목은 똑같고요. 네. 아, 그 좀 전에 소개시켜준 영화가 실화라서 그런지 네. 지금의 그 후에 영화 후의 삶이 어떤지 좀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많이 궁금하죠. 네네. 특히 이 뭐 가드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해서 차려가지고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지만 그 뒤로는 정말 이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런 이렇게 다 성공했습니다까지만 항상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는데 계속 네. 삶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아까 뭐 살짝 그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음악 동영안에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분이 또 어떻게 네. 아버지를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아들을 같이 함께 했는데 아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용돈 주머니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 에이. 다음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네.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는 정말 저희 아버지 세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영화. 아, 그래요? 네, 제목은 바로 국제시장. 아, 네. 호불호가 네. 좀 강했던 영화죠. 엄청 강했어요. 네네. 일단 그래도 1,0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1,400만이었죠. 오.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은 저희 장인 그때 장인어른도 그러셨지만 네. 야 영화 한번 보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네네네. 그분들은 정말 공감이 가는 영화였지만 그렇죠. 시대적인 공감이 되니까 네네 뭐 그냥 그 뒤로다가 이게 뭐 정치적이냐 아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네네. 했지만 결국 이 사건들은 다 있었던 일이고 또 저희 아버지 세대가 다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쵸. 그때는 아버지란 이름이 참 어깨가 무거웠던 시대죠. 네, 그럼요. 특히 여기 뭐 유럽을 광부로 독일에 간다든지 월남전에 또 일을 하러 간다든지 네, 하는 장면들은 네. 특히 그 저는 그걸 좀 잊고 살다가 저기 그 한국의 어느 마을이죠? 왜 독일에서 사시다가 아, 네, 돌아오셔서 네. 그분들이 모여 사시는 네, 마을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관광지가 됐지만 관광지가 이제 집들이 네, 이제 워낙 네. 독일스러워서 그렇게 관광지가 됐지만 그분들이 참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미 한국에 산 시간보다 거기서 사신 시간이 더 긴데도 마지막 네. 그 마무리는 여기서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 보면은 참 이 고향이라고 하는 나라, 모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그렇고 또 그렇죠. 가족들이 또 있기에 자기 친척들이 또 있기에 네, 또 그 네. 땅에서 가까이 계시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참 어떤 마음일까? 아, 네. 그리고 나이 들면 우리가 어떨까요? 여기 와 있는 우리가 저는 아내하고도 그 얘기를 해 지금도 해요. 네. 그 애들 다 키워놓고 애들이 이제 자기 살 길 다 하고 나면 한국 들어가자고.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때는 굳이 뭐 여기서 저희들 아웅다웅 할 적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하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또 네. 현실이 또 있죠. 들어가면 뭐 먹고 살래? 여기서 계속 오래 살 것 같아요. 만약 자리자만 잡을 수 있으면요. 네, 국제시장으로 가죠. 네, 국제시장 돌아왔습니다. 네. 네, 국제시장 황정민. 황정민이라 하는 그 굵직한 그 배우. 배우란 이름이 참 딱 네. 어울리는. 네. 네. 그리고 부인으로 나왔던 김윤진. 네, 네. 그리고 오달수 아저씨. 제가 그 고창상 아저씨 다음으로 좋아하는 오달수 아저씨도 나오셔서 이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고요. 네. 네. 쭉 한 남자의 인생이죠. 네. 인생으로다가 처음에 이제 어렵게 시작했고 뭐 시장바닥에서 있다가 그 광부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네. 네. 이렇게 하는 네, 네. 그런 행사였고요. 네, 이런 참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 네. 맞아요. 네, 말 그대로 역사. 네, 우리가 짧지만. 우리의 과거. 네, 네, 네. 그 한 사람이 사는 그 세대는 솔직히 그 길게 안 보잖아요. 한 30년 정도로 봐도 짧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시기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쫙 펼쳐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네. 또 사는 게 또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맞나?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삶의 모양이. 그럼요. 잠깐 그때 뭐 지금과 다른 어떤 큰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을 뿐이죠. 네. 네. 결국 그거 빼고는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약간 살짝 아쉬운 부분은 어머니죠, 어머니. 아, 어머니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부각이 돼서 비중이 좀 네, 비중이 좀 더 약했죠? 예,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너무 아버지한테만 네, 네, 좀 포커싱이 돼서. 근데 뭐 이 시대에 또 그 시대를 또 표현하다 보니까 그때는 네. 또 어머니란 이름은 거의 진짜 그냥 그늘에 그쵸, 가려져 있는 가려져 있었어요. 그냥 참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어유, 할 게 많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를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네. 이 영화에서 잠깐 나왔던 노래인데요. 네. 그 굿세어르 굶수나라고 하는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네. 곽진원하고 김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었던 네, 네.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 또 이게 생각나겠는데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눈 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자자를 봤다 그 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어 드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일같이 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아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자 장사치기다 그 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아, 아까 설명 들을 때도 생각이 났는데 아, 또 이렇게 음악으로 노래를 접하니까 네. 아, 노래를 잘해요. 마음이 찡해요. 어, 예, 참 잘 만들었어요. 네, 잘 불렀고요. 네. 네. 음이 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늘어지게 하면서 너무 급히 가지 않는 그 템포. 아, 네. 생각나면서 그 장면. 솔직히 이 과거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 그럼요. 네.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네. 전 세대 이야기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면은 저희한테 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가까이 들었던 네. 아버지 친구분들도 이야기. 그러셨고요. 네, 네. 아버지 친구분들도 이렇게 그때 막 옆에 얘기 들으면 아유, 뭐 내 친구 그때 독일 가서 돈 많이 벌었지. 네. 막 그렇게 얘기해. 어, 근데 그 옆 그래도 옆에서 꽤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죽어 나가고 다쳐 나갔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월남 갔다 온 분 계시니까 네, 네. 야, 그때 월남 갔을 때 뭐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이 얘기 나누시는 것도 듣다 보면 맞아요. 그냥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왜 맞아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왜 아 어른들 얘기 들으면 아 얘기가 똑같다. 어떨 때는 어 영화 같다. 네. 이렇게 접근하면 영화 한 편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결국은 다 공감하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영화가 또 그 1,400만이라는 그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특히 이때 그 영화에서 그 나왔었던 꽃분이네. 네, 네. 장난 아니게 그분이 또 관광지 됐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 TV에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앞에 딱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네. 포토존 아.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다고 해요. 네네. 다만 그 옆에 사실 분들은 그 옆에 있는 가게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가니까. 네, 너무 그러다 가니까 장난은 안 돼. 사람만 많고 막. 네네. 네. 하여튼 잘 또 덕분에 네. 또 좋은 추억 또 끌어. 내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음악으로 또 들으니까 배가 네. 하는 감정이 아우 감정 선이 막 잡히는데. 어, 네네. 어, 너무 가라앉았나? 빨리 좀 약간 띄우고. 자, 다음 영화입니다. 네. 다음 영화는 제목만 들어도 아 하는 영화. 아. I am Sam. 아. 네. 네. I am Sam. 예. 몇번 봤어요, 이거. 네, 네. I am Sam이 숀 펜이라고 하는 정말 굵직한 아, 그 배우와 지금은 완전히 꽃다운 그 아가씨로 큰 다코다 펜인 네. 그때는 얼마나 귀여웠는데요. 네. 이 연기 그 안에서 연기력도 조금 대단하지만 이게 그 영화 설정상 불편한 아버지와 네, 일단 네. 정신적으로든 네, 신체로든 네. 그 설정이 7살짜리 지능이었었다고 그래요. 예, 7살짜리 지능을 가진 아버지와 아버지. 정상인 딸. 딸. 똑똑했죠. 정상보다는. 예, 정상 똑똑하면서 네. 또 아버지를 사랑하죠. 네. 이해를 하고. 네. 근데 아빠는 또 약간 지체 장애가 있지만 또 딸을 너무 사랑해서 또 막 그 끌어안고 어렸을부터 키워가는 네. 그런 네. 과정들 네. 이런 것들을 그 참 영화에서 잘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요. 아유, 아. 그 버리고 가는 엄마가 얼마나 저기 그랬었는데 미웠는데. 이거 진짜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이런 불편한 관계지만 정말 돈독하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네. 그런 거에서 앞에도 잠깐 설명했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어, 제가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독특한 부분은 한국은 대체로 아버지가 떠나고 엄마들이 자식을 다 키웠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런 편이죠. 외국은 아닌가 봐요. 아. 외국은 주로 엄마가 도망가고 그러네요. 아까 예. 윌 스미스 나왔던 네, 행복을 찾아서도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엄마가 도망가고 하는데 여기도 엄마가 도망가고 또 아빠가 키우고요. 또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비슷한가 하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인데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엄마가 도망가고 엄마가 떠넘기죠. 정확히는 엄마가 자식을 내가 물론 죽어가기 때문에 떠넘긴 그렇죠. 게 있었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쪽 그 서양 쪽은 주로 남자가 애를 많이 키우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 확인될 순 없지만 하여튼 영화상으로 그렇게 네. 또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그랬네요. 네네네. 하여튼 어쨌거나 여기도 미국이라고 하는 또 특성상 복지기관에서 네. 네. 야 당신은 이 애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라는 네. 판단하에 네. 애를 뺏어가려고 하죠. 네네. 그 과정에서 일단 법하고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네. 또 변호사 네. 변호사로다가 오니 그 여자 네네. 그 여자분 배우 갑자기 네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여자 배우 유명한 여자 배우분이 또 이렇게 열렬한 그 여자 배우로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 샘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로 또 나오고요. 지금 막 기억이 얼굴까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아, 그럴 때 됐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희는 검색이라고 하는 또 네. 멋진 그런 도구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네. 네. 이런 이야기가 펼쳐졌었던 영화. 네. 네. 그 아빠가 커피숍에서 일을 하죠. 네, 맞아요. 카페에서. 저는 그 사장이 정말 멋져 보였었어요. 이런 거지 실수도 하고 막 하는데도 네. 옆에서 그냥 네, 다독이면서 계속 네. 일을 시키고 하는 장면들이 좀 그 장면이 또 되게 또 인상 깊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참 여러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럼요. 네. 그럼요. 마냥 이렇게 밀쳐내기보다는 네. 존재하는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의 기회를 결국 네. 기회거든요. 네,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또 그만큼 네. 더 얼마큼 살아갈 수 있느냐가 또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유,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네. 살아야지. 네. 아니, 뭐 혼자 왜 그 어르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혼자 살 거면 저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 이렇게 네, 뭐 자급자족하면서 네, 네. 네. 같이 살아간다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랍니다. 그럼요. 네, 네. 결국은 아까 노래 제목이기도 했지만 나도 얼론. 결국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럼요. 그 반대이기도 해요. 그럼요. 네, 네네. 그런 관계인 것을 꼭 이해하시면서 네. 네, 이 영화 또 오래된 영화. 네. 2002년도 나온 영화니까는 벌써 14년이 지난 영화. 그렇지만 여전히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 그러네요.로 제가 생각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I am Sam을 소개해 드리면서요. 네. 자, 거기에 나왔던 영화에 나왔었던 음악이죠. Across the Universe. 자, 여기서는 비틀즈 음악이지만 BDI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Still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ildly a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 Jackaroo Dave. Thank you. 집중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아, 그렇죠. 저희도 이제 검색 힘을 빌려봤습니다. 여자 배우를 찾았어요. 미셸 파이퍼 생각. 미셸 파이퍼였어요. 찾느라고 왜 이름이 뭐지? 생각 안 나서.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럴 때는요. 그 뭐 그런 얘기를 좀 예전에 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를. 네. 만약 생각을 계속 안 하고 그러면 뇌세포가 파괴된다는 누가 막 그런 그 음모 이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검색의 힘이 있으니까 검색의 힘을 찾아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더 위험해요. 뇌세포 파괴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름 찾아보시고. 네. 미셸 파이퍼. 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 됩니다. 리포를 네. 하면 됩니다. 변호사. 미셸 파이퍼. 변호사 역할 맞았죠? 네, 변호사 역할. 네, 네, 네. 음악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어, 네. 걸리는 게 있는데 마음에. 네. 자,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또 떠드는데 네. 네, 마지막 영화. 자, 가족이라는 거 제 주제로다가 이번 네. 영화들을 가져왔는데 가족이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이 사랑으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사랑으로 인해서 남자 여자가 만나고 그 안에서 아기들이 나오고 그 아기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족이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네네.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네. 그 쭉 이 가족이라는 그 라인을 연결해가는 건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만든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영화 Love Actually 아, 가져와봤어요. 노래가 참. 노래도 그 안에 있는 네네. 노래들을 다 주옥 같고요. 네네. 네, 일단은 그 누가 그걸 또 샜나 보더라고요. 그 안에 네. 영화에는 11가지의 다른 사랑 이야기가 있었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포스터만 이렇게 보고 네. 포스터에 왜 그 좀 핵심적인 뭐 슈그레이트라든지 칸칸칸 있는 유명한 배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서 한 네 가지 사랑 얘기의 옴니버스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영화를 보면서도 솔직히 앞서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는 거고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이고 막 이렇게 갑자기 복잡해져서 별 새 생각을 못했는데 누가 새 봤는지 그게 11가지 사랑 이야기가 안에 있대요. 생각보다 많네요. 많죠. 기억에 남는 거는.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기억의 문제야. 그게 이제 아무래도 딱 인상 깊은 자기 감정이 입이 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남는 건데.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정말 지금은 이제 프로포즈용으로다가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상 영화상에서는 남의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도 아니죠. 부인이죠. 이미 결혼한. 네, 부인에게 그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보드에다가 이것저것 써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네. 참 거기 써 있었던 내용이 되게 유머스러웠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맞아요. 사진 기억나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네.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이제 또 오히려 청혼하는 자의 장면도 많이 이제 쓰이죠. 네네. 이제 아니면은 그 안에 좀 불륜도 있었고.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도 있었고. 네. 외국과 이제 외국인과의 사랑. 여자분이 그 외국인이었죠. 아, 맞아요. 네. 기억나요. 작가. 네네. 남자 작가 그 집 청소하는 그 분이었었고. 네네. 뭐라든지 아니면은 아. 그 정말 아이들의 사랑. 네. 그 꼬마 애들이 서로 좋아하는. 맞아요. 그 아빠와 아들 사이에 그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해서 리암 니슨. 아 리암 니슨. 리암 니슨은 불륜하는 남자. 아, 그랬나요? 네, 리암 니슨은 그 안에서 그 회사. 섞인다. 네 회사에 있는 그 여 직원하고의 불륜. 아니에요. 그분이 리암 니슨 아닌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아니었어요? 좀 이따 음악 때문에 찾아봐요. 큰일 났네. 미셸 파이퍼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리암 니슨은 다른 분이 아들하고 그다 또 아들의 엄마인가? 친구의 엄마인가? 자 이제 꼬입니다. 네. 휴그랜트는 어디 갔을까요? 휴그랜트. 휴그랜트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이제 꼬이고요. 아, 가게도 그려야 되겠네요. 아유. 그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요. 네. 이 Love Actually의 이 가게도를 그려놓은 게 돌아다녀요. 옛날에 그게 생각나요. 기억나세요? 어떤 것 같은 거요? 저번에 그 히어로 시리즈 가지고 갑자기 그만큼 복잡해요. 지금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이 러브 액츄얼리도 이 보시면은 그 모든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 사진을 놓고요. 네. 거기서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사랑 관계, 네. 애증 관계 뭐 이렇게 쫙 누가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러브 액츄얼리가 이렇게 복잡했나? 아. 이런 서스펜스 영화였어?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었던 아. 이런 복잡한 사랑 이야기. 어쨌거나. 그 안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랑의 형태를 넣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정말 그러네요. 심지어는 이 아시아 쪽에서는 아예 삭제된 그런 부분도 이제 있을 정도로 좀 격한 사랑도 그 안에 이제 있었죠. 뭐 격하다고 표현되긴 그렇고 소재가 좀 그랬어요. 소재가 그렇죠. 그분들의 직업이 되게 순수했어요. 근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못 봤어요. 아. 저는 통편집 당한 부분만 봤기 때문에 아, 그게 통편집 됐었군요. 네, 한국에서는? 완전히 한국 아, 어디죠? 중국, 한국, 아시아 쪽에서는 아. 다 통편집됐다는 아. 걸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맞다 기억나네요. 제가 그 한국에서 보고서 큰아이하고 같이 여기서 CD를 사다 보다가 약간 잠깐 당황했던 기억이 나긴 해요. 아, 어, 이런 장면 없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 이런 성인물이 아니었었는데 왜 이러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뭐 그냥 받아들일 네. 수 있는 문화지만 네. 이제 아시아 정서로다는 어려웠었던 건데 직업이 좀 그랬어요. 네네네. 직업이.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정말 그런 사람까지도 다 녹아넣어서 하나의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 이 영화짜리 영화가 무슨 5시간짜리 영화야? 아니면은 미니 시리즈로다가 뭐 한 6개월간 방영됐던 영화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영화, 한 편의 영화였지만 거기에 정말 감정이입을 네, 할 수 있는 네. 크, 그런 사랑 네. 이야기가 있었던 영화. 기억나네요. 진짜. 네. 이거는 정말 지금도 TV나 이런 데서도 자주 하기 때문에 했었기 네. 때문에 겨울 되면 겨울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네. 안팎으로 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도 그 내용을 아는 애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우정. 네. 우정으로다가 또 이야기가 맞다, 또 되기도 맞다. 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말 앞으로 또 롱런 할 거예요. 한국에서 이 영화가 또 이게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저는 그 영화는 솔직히 못 봤어요. 아~ 못 봐가지고 했는데 이 러브 액츄얼 나왔던 영화를 코레아를 네. 한국식으로도 정서를 아~ 바꿔서 그런 게 있었어요? 다시 만들어졌던 영화 우리 아니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었는가 아, 제목은 정확하진 않은데 네네 그게 이제 그 러브 액츄얼리를 아우 발음도 꼬이네요. 러브 액츄얼리를 이렇게 다시 만든 영화예요. 아, 그래요? 리메이크한 한국식으로? 영화예요. 네네네네. 엄정화인가?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꽤 나왔었던.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내 영화도 이 대놓고, 네. 대놓고서 이제 러브 액츄얼리의 어떤 장면을 패러디한 것도 있다라고 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유명한 또 영화. 맞아요. 아유, 여기 나오는 그 사랑 고백 방법은 진짜 한 번쯤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글쎄요. 많을 거예요. 네. 갑자기 침울해지는데. 네. 하여튼... 남편은 이 영화를 못 봤나? 하여튼 이 네. 영화를 소개하면서 네. 그런 표현을 또 많이 이 영화에 저기 해요. 일단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마법의 설레임이다. 마법의 설레임? 네. 이 안에는 11가지 사랑 얘기가 있고 네. 그 사랑 얘기는 결국 마법의 설레임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사랑을 대신하는 단어가 아닐까. 마법의 설레임. 참 사랑을 대신하는 말로도 괜찮은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참 오묘합니다. 오묘합니다. 정의할 수 없기에. 이게 몇 년도요 영화였죠? 2003년도요. 결혼하고 나서 나왔네요. 안타깝네요. 아, 그래서 못하신 거예요? 어쩐지 아까 어, 이런 기억이 없는데. 없는데. 근데 이건 결혼한 뒤에도 하는데. 어, 이런 거 안 해요? 아, 예.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어, 안 하나요? 겨우 넘어갔는데. 네. 어,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집에 가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 어, 네.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그 음악들 중에 정말 어떤 걸 소개해야 될까 고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서 어, 노래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네 너무 많죠 좋은 노래가 어 그럼요 그럼요 네. 이 역시 그래도 이 러브 액츄얼리 탑 5를 딱 뽑아봐 보면은 그 중에 네. 항상 1위 하는 곡 네 그리고 이 장면을 잊을 수 없는 곡 All You Need 아~ Is Love란 노래가 결혼식 장면 네 그 흑인 네. 배우 흑인 네. 남자분이 이제 백인 여자 네 맞아요 만나 이제 네. 결혼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친구가 이제 네, 네. 비디오를 찍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네. 그 쭉 퇴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위에 상단 네, 쪽에 있는 커튼이 탁탁 열리면서 성가대가 네. 딱 나오면서 맞아요. 노래를 네, 딱 네. 시작하죠. 네, 그 뒤에 멋있었어요. 이제 네, 그 뒤에 이제 친구한테 무슨 일이야? 아, 그 눈빛을 보니 친구 몰라? 이러 하는 식의 약간 제스처를 하면서 계속 네, 네. 비디오를 찍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 남자가 나중에 그 문 앞에까지 쫓아가서 사랑 고백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네, 네. 네, 역시 사랑으로다가 이 방송을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마무리가. 그래서 제목도 You All You Need Is Love예요. 그죠? 네, 네. 네. 자, 린든이네요. 네. 린든 데이비드 홀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저는 마지막에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사랑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어, 한 주의 시작이에요. 네, 월요일. 네. 네. 9월도 벌써 반이 갔어요. 오, 빨라라.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네, 한국은 네. 가을, 저희는 여름으로 갑니다. 네, 아싸.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